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3일 서울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탄핵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.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단체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이날 남조선의 가톨릭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가지고 촛불민심을 북의 지령으로 몰아대고 있는 괴뢰 집권자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